해볼래 해 집 따뜻한 떨림이 새빨간 설렘이 마치 해변 끝같지만 You might not get in it Look at me, look at you 누가 더 아플까 You smile 누가 You are 내 눈에 빛난 물 흐르게 된다면 So sorry 누가 You are 날 어떡해 I'm not sorry, now the